다인네 팬데믹 동전한 입조차 쉽고 잃었어. 잠 못 들던 그때보다 조금은 잃었어. 우리는 바보처럼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웠어. 넘어질 때마다 잃었어. 다시 고쳤었지 이력서. 눈부신 성공의 신바람 잠시나마 불어봤던 휘파람. 한 곳도 체크나기 전에 그림자처럼 날 따라본 비바람. 시기 질투 기대 압박을 못 이긴 몇 번의 실추. 자만 나태함 속에 던졌던 말로 홈런을 맞는 실투. 다 끝 나가가 탔지만 우린 우리 앞길을 막지만 하고 외치며 마음을 다 잡아냈었지. 진짜 한치갑도 안 보이는 가시밭길에서도 절대 유턴 없이 잘 바란 의리로 의지하면서 둘이 딱 붙어갔지. 비극은 지금 기가 아프지만 지나가 보면 웃음 나오는 희극. 그래서 우린 지금을 참고 살아. 난 미쳤다 생각하면서 keep dreaming. 희망이란 끈 잡고 살아. 이 험한 현실에서 아직 붙잡아두고 싶은 꿈. 높고 힘든 삶의 남성에서 때론 포기하고 싶은 꿈. 너와 천천히 오래 걷고 싶어. Until the end of time. 지금 난 간절히 원해 한 조각의 piece of mind. Hey oh, hey oh, hey oh, hey oh. Hey oh, hey oh, hey oh, hey oh. 이 도시에서 멍 때리는 것조차도 사치. 버릇처럼 내가 나를 착취해. 경추 쪽은 딱딱해지고 의식에 붙은 각질. 모든 휘맑은 땀 대신 날 적시는 건 진땀이네. 잠든 시간에도 문제들이 쌓여 눈 뜨자마자 결정해도 아직 익숙치 않은 타협. 시간을 도모 위해식 재료 썰듯 안 하면 하루는 순서가 뒤섞인 음식처럼 망가져. 지쳐도 경계하네 공허와 허무. 불안감 속에서 상기하네 15년 전 빈털터리의 여유. 억울해도 납득돼 35년간의 필름이. 어쩌면 수지 맞은 상건축된 우리의 이름이 길르니 어두워지지 않게 서로를 비판하고 세상을 보는 시선 삐딱하게. 얼굴에 피어난 주름은 당연해. 마치 아파치는 face. 평가는 다 끝난 다음에 해긴 인생의 race. 이 험한 현실에서 아직 붙잡아두고 싶은 꿈. 높고 힘든 삶의 남성에서 때론 포기하고 싶은 꿈. 너와 천천히 오래 걷고 싶어. Until the end of time. 지금 난 간절히 원해 한 조각의 piece of mind. Hey oh, hey oh, hey oh, hey oh. Hey oh, hey oh, hey oh, hey oh. 뭐 사실 조금 때 같아. 내가 타고 다니는 건 달라지고 빨라졌지만 결국 가는 데가 타. 질리게 겪어도 사람 사랑 때문에 애가 타. 이럴 때 보면 나도 아직 애가 타. 살기보단 생존하기 바쁜 정수리는 넓어지고 평소가 작아지는 마음 속에 변화줬으면 해. 한 송이의 평화 평화 진흙탕 속의 영화. 이 험한 현실에서 아직 붙잡아도